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쿠웨이트 타임스 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 시기 최근 신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의 전문을 최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종운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